곁에 없지 시간도 소용이 없지 Baby please say nothing 애써 아닌 척 숨겨봐도 너의 두 눈에 비춰진 사람은 늘 그였지 It wasn't me 말 없이 보내줄게 그의 곁으로 자신에게 더 솔직해져봐 네 맘엔 아직도 그가 있잖아 눈치 보는 모습 너답지 않아 내 맘이 내 맘 같지 않아 그에게로 가도 돼 그 맘만 받아들게 내 걱정 말고 Just go Just go 잡은 손 놓아줄게 내 마음 바뀌기 전에 후회 말고 Just go Just go Just go Just go 자리가 없는 네 마음에 내가 억지로 비집고 들어간 듯해 감정은 뒤섞이고 갈피를 못 잡는 네 모습 보기 안쓰러워 내게 미안해야지 막 그럴수록 가슴이 쓰려워 우린 인연이 아닌 거야 이별이 답인 거야 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매일이 우울한 밤일 거야 넌 그의 곁에서 훨씬 더 행복해 보여 난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 너 차인 거야 자신에게 더 솔직해져봐 네 맘엔 아직도 그가 있잖아 눈치 보는 모습 너답지 않아 내 맘이 내 맘 같지 않아 그에게로 가도 돼 그 맘만 받아들게 내 걱정 말고 Just go Just go 잡은 손 놓아줄게 내 마음 바뀌기 전에 후회 말고 Just go Just go Just go Just go Just go 다시 너를 그에게로 oh, 그에게로 나 baby 더 잘못됐어 결국 미련한 나만 바보 됐어 단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 없었던 그대의 행복을 빌게 그에게로 가도 돼